안녕하세요. 책순이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순이고요.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찌는 듯한 한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이때 여행을 가는 꿈요. 국내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해외여행을요. 아, 해외여행이요?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해외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이번처럼 연휴가 길면 국제공항은 더욱 시끌벅적 하겠죠? 거기에 합류하고 싶은 아주 간절한 책순이의 꿈이랍니다. 다른 때도 아닌 꼭 이맘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4명이요. 아, 순씨는 가족이 4명이신가 봐요? 예, 제 마음속엔 4명이에요. 아, 그런데 저, 네,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남쪽으로 향해서 전체된 고속도로를 거북이처럼 달려야 할 겁니다. 추석이니까요. 예, 시키는 건 아니라지만 시골 일은 끝이었고 긴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솔직한 마음이죠. 여행에 대한 꿈은 갈수록 커지고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맘때 간절하게 꼭 한 번이라도 이루고 싶어지네요. 근데요, 명절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거. 꿈은 유령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몰하다 사라질 겁니다. 늘 그렇듯이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로 지금 여기는 구로 FM의 책순이의 책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네. 노래 어땠어요? 제가 선곡, 이거는 내가 선곡한 거? 아, 네. 네, 조금 있으면 한인이가 한인님이 선곡한 게 연속 나올 겁니다. 우리 책 이야기 해야죠? 네. 뭐죠? 아, 오늘 저희가 얘기할 책은 82년생 김지영이죠?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순희 씨는? 읽고 나서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게 초반에 되게 답답한 느낌이 좀 들죠? 모두 울컥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 책 같던데요, 이것도? 그렇죠. 이 책이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오늘의 젊은 작가 이 경장편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13번째로 조남주 장편 소설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의 다른 책 소설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 있는 게 그 시사적인 문제 르포 형식으로 소설이지만 르포 형식으로 시사적인 거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을 중간중간 이 통계 자료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조금 신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 책이 82년생 지극히 평범한 여성분의 그 삶이 뭐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제 서술된 그런 책이죠. 그렇죠. 82년도에 태어난 네. 여자의 이름이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다고. 네, 네. 그래서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이잖아요. 제목이. 뭐 이름은 이쁜데. 근데 저도 70년대 살았는데 네. 뭐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82년도에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지영인데 또 김씨 이렇게 해서 김지영 이름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하려고 김지영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 뭐 그 82년생 김지영은 여기 작가 조남주 씨보다 나이가 좀 적고 저보다는 띠동갑이 좀 살짝 넘어요. 그렇죠. 뭐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나이가 막 나오니까 더 깊이도 안 들어가고 한 36 그 정도? 예, 예. 근데 이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좀 나왔죠. 근데 요즘은 이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읽고 좀 의외였어요.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 때하고. 네, 저도 그 점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 세대하고는 그래도 한 뭐 10년 뭐 더 가면 뭐 15년 이렇게 더 넘어가는데 조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요즘 그게 정말 답답했어요. 네. 읽으면서 왜 아직도 이렇게 안 변했나. 그러면 우리 2017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네. 해봤어요. 요즘 읽으면서.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 들어가면 나는 뭐 1세대니까 그렇다 쳐도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렇죠. 이 책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한인님이 이번에도 이 책을 네. 골랐어요. 어떻게 고르게 됐어요? 아, 이거는 제가 그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고요. 책을 네. 소개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간간히 들어가서 많이 듣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유익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김중혁 작가랑 같이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김혜란 작가 얘기하면서 김혜란 작가가 또 있지. 네, 두근두근 내 인생. 네, 네, 저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김혜란 작가 그때 초청해서 얘기할 때 그때였나? 그 김지영의 82년생 김지영 요 얘기를 잠깐 살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또 유명하신가 보다. 또 유명하면 또 제가 또 읽어줘야 되거든요. 기존이 유명한 게 좀. 네. 조금 남들이 안다 그러면 한번 읽어주고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이 있구나 했는데 또 주위에 이제 동아리 같이 하시는 분이 그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자주 가시는데 거기 사서 네. 선생님이 이거 적극 추천해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지 책을 이제 간간히 자주는 못 사고 도서관에서 있는데 이제 한번 토지 책을 사야겠다 하면서 토지를 사면서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같이 사게 됐죠. 그래서 읽게 됐어요. 어, 그랬군요. 저는 한현 씨가 이거 빌려주기 전에는 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어, 맞아요, 그런 맞아요, 책이, 맞아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이게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막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읽고 나서부터 이제 이슈가 그 전부터 됐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슈된 게 또 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하면서 아 그랬군요. 네 이게 더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또 정치가 한 분이 주위에 그 정치가 분들에게 이제 몇백 명의 숫자는 잘 모르겠고 그 많은 인원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아, 아무래도 그리고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작은 전당이 약간 그쪽하고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쪽에서 네. 추천할 만 책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돌려본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우리 좀 얘기 아니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 나눌까요? 네. 예. 한혜 씨가 그 고른 노래죠. 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듣고 오겠습니다.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곳에 작은 숨결로 탄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 에일린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건 타고나겠죠. 그렇죠. 가수는 타고난다고 봐야죠. 아, 예일린 춤도 잘 추던데. 그래요? 오, 춤을 못 봤네요. 한번 봐야겠네. 그 우리 지금 김지영 81년생 김지영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82년생. 네. 예. 네. 줄거리 얘기를 조금 해줘요.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슬아의 딸을 두고 있는 34살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어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친정 엄마로 빙의해서 이제 속말을 뱉어내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 그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그 김지영 씨의 정신 상담을 주선하고 지영 씨는 또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게 되어 소설은 그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해가지고 기록한 리포트 형식이고요. 리포트에 기록된 김지영 씨의 기억은 여성이라는 그 젠더적 기준으로 선별된 그 에피소드들이 조각조각 여러 가지로 구성돼서 전개되어 나가죠. 이거 여기에 그 3대의 여성의 삶이 네, 나오죠. 네, 네. 근데 소설이라면 온갖 미사 여구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문학적인 축과 예. 또 이런 시사적인 축 두 가지 축을 끌고 가잖아요. 루포 형식이라는 축과. 그러니까 이 책인 그거 미사 여구가 없이 간결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읽으면서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김지영이 난가, 내가 김지영인가 이렇게 좀 빠져드는 이게 소설인데 소설 같지가 않았어요. 네, 좀. 약간 그랬죠? 예. 그래서 더 색다르게 예. 다가왔던 것 같아요. 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 이 겉에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맘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싫은 단어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 맘충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뭐 전업주부를 시기한 맞벌이 주부일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맘충이라는 말을 김지영 씨가 어떻게 듣게 되죠? 거기 이제 애를 데리고 네. 애를 데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네. 커피 한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네, 1,500원짜리였잖아요. 예. 또 3,000원이면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1,500원짜리였잖아요. 근데 같은 그 1,500원짜리 마시는 그 남자들이 그 김지영 보고 만충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지나가면서 예, 들으라는 식으로 좋겠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한가한 이 오후에 커피 마시고 좋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를 또 김지영 씨가 이렇게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지영 씨가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상 증후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처음이 저는 되게 조금 다른 소설에 비해서 이거 조금 창의적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로 빙의가 돼가지고 네. 그 시댁에서 친정 어머니로 빙의된 김지영 씨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네. 내뱉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시점하고 맞는데 네. 참아 못했던 말. 그렇죠. 네. 그 명절날 네. 시댁은 가고 친정은 못 가는 그 심정을 어머니가 대신해서 빙의된 음성으로 그랬죠. 네. 네. 우리도 딸이 있고 보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답답한 게 조금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성 차별 막 이런 건 얘기하는데 저는 피부에 별로 평상시에는 안 닿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시댁에 그 문제도 많이 이렇게 닿지는 않았는데 애를 이제 낳고 양육을 해야 할 때 그러면서 그 내 모든 걸 접어야 할 때 그때 저는 물론 충분히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 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기 조심스러웠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너는 얼마나 이대하고 너는 얼마나 내가 모성애가 없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말이 저를 삼켰거든요. 근데 이지영도 삼키는데 김지영? 예, 김지영 삼키는데 거기 대사가 나와요. 네, 어떤 대사죠?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네.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내 재산을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기를 키웠어.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벌레라고 한다. 네, 이런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책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나는 그리고 주위에 또 여자분들이 네. 그런 거를 못마땅하게 말을 들으셨어요, 직접? 여자분들한테도? 뭐랄까 어떤 거 했냐면은 나를 지책하는 것보다는 너무 모성애에 대해서 모성을 너무 신성시하고 예, 근데 예, 이제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이 그래서 모성애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모성애가 다야? 뭐 전부야?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그럴 때 굉장히 나를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런 보는 눈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육아 문제도 예. 어느 정도 사회가 나서줘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예, 근데 예. 너무 엄마의 몫이라고 단정 짓고 여자들에게 그거를 모두 이리만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어머니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네, 그런 네. 그런 이런 풍조 네, 고쳐줘야 그렇구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네. 김지영 씨가 조금 답답한 게 물론 조남주 작가가 보편적인 그런 캐릭터를 그 82년생 그 시류와 또 그 보편적인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좀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그 말을 못한 네,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마지막에 보면 그 여기 여성 작가 김고현주 씨가 저는 이분 해설이 되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런데 그 커피 얘기도 그런 네. 말을 듣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지만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냥 폭풍 오열과 이렇게 퍼붓잖아요. 그게 못마땅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그래요. 그때는 말을 삼켰다. 기분은 나빴지만 나를 열등하게 볼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뭐 서너 차례 그거를 이제 삼켰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긴 나쁘겠지만 그 얘기가 심각성을 그렇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대 원래 던지는 사람은 짱돌을 그냥 던지잖아요. 맞는 사람은 그냥 퀵 하고 가는 거고. 우리도 뭐 네. 택시 여자 아침에 제일 먼저 택시를 여자가 타면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듣긴 들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거기다가 추가로 안경까지 끼면.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더라.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여성 차별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좋았던 건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예. 그 오미숙 씨인가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 이름이 오미숙 씨인가요? 어머니가 이 전 세대였지만 그래도 자기 할 말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사를 꿈꾸셨나? 하고 싶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꿈을 못 이뤘잖아요. 오빠, 큰 오빠, 작은 오빠, 뭐 남동생 여기 학비 보태주시느라고 그 시대에는 뭐 공장을 다니셨거나 부업도 엄청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집도 뭐 남편도 여러 사업을 전전해서 실패했지만 그 보는 혜안이 있으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죽집을 차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집도 본인이 이렇게 장만하시고 거기에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근데 그 부동산에 잘 편승을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있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판단을 자기가 했고 나도 어느 정도 일정 기여했다 이거를 또 큰 소리로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만 이 집에서 뭐 기여한 건 아니다. 나도 일정 부분은 기여했고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딸들에게도 너희들도 네. 그 어느 날 그 김지영 씨가 자꾸 그 취업이 안 되니까 예. 아, 취업이 자꾸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밥 먹다 그랬나?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 너 시집이나 가라.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예. 울컥하셔가지고 예. 너 시집 가지 말고 그냥 나대라 막나대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이렇게 딸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참 저는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영 씨가 이제 나중에 뭐 인서울에 뭐 이게 스카이는 아니지만 인서울에 자기가 뭐 인문학 쪽으로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저는 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어머니를 두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온갖 부엌까지 다 해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내 며느리는 전업주부야. 이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근데 이제 전업주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애를 다 건사하면서 다녔어. 이런 갈등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네, 네. 짚어줄 건 줘야 되니까 이게 82년도에도 바뀌지 않은 현상이고 과연 2017년 이후에도 이러한 것이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왜 못 바뀌는데 근원적인 이유가요 또 여자들이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전에 시어머님들은 아직 못 바뀌셨잖아요. 예.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나도 이만큼 당해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여성들이 조금 인식의 전환으로 좀 바뀌어서 자기 주장도 하고 할 말은 하고 당당한 여성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게 강하게 왔어요 저는. 네, 그랬군요. 네. 이 책을 진짜 모두 다 남자들도 읽고 시어머니도 읽고 모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열심히 얘기했고요.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됐어요. 정말 할 얘기 많은데 우리 그죠? 그러니까요. 아, 네. 얘기할 말은 많지만 여기에서 아쉽게 마무리 짓고요. 예. 네, 마지막 노래 한번 듣고 예. 갈까요? 매일 듣는 노래. 네,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듣겠습니다.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연습했던 함께 함께 듣던 노래 가슴 아프는 노래 노래만은 곧 우리가 됐고 그렇게 남은 것만 가진 하루들 아주 작은 마음 들어놓는 노래로 조심스레 다시 82년 김지영의 책을 얘기를 했는데요. 조남주가 2017년 김지영 책을 또 쓰게 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차별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말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김지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가을배가 내리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구로 FM의 책순이의 책 이야기였습니다. 네, 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